속여이른 그냥 내가 왠지 싫어. 이번 주 금요일 금요일에 시간 어때요? 주말까지 기다리긴 힘들어. 시간 안 딸려라. 시계로도 보태고 싶지만 너의 컨트롤가 달콤해. 이 남자 도대체 뭐야. 사랑에 빠지지 않고 못배기겠어. 온종일 내 맘은 저기 시계 바로 위에 올랐다. 한 칸씩 그대에게 더 가까이. 저